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즈음에서 인민무력성에서는 21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를 마련했습니다. 영화감상회에는 무관단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협적을 수록한 우리나라 기록 영화 위대한 용도 민족사족 대승리 2016년의 영적인 수쟁사를 전한다를 감상했습니다.